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인나후 사미운 알림 인날라디나 타카우 이자 마사훔 타이푼 미나쉬 샤이탄이 타자카우 파이자 훔 무브시룬 와 이흐와누훔 야무두나훔 필 가이 툼마 라 유크시룬 وَإِذَا لَمْ تَأْتِهِمْ بِآيَةٍ قَالُوا لَوْلَا اجْتَبَيْتَهَا قُلْ إِنَّمَا أَتَّبِعُ مَا يُوحَى إِلَيَّ مِنْ رَبِّي هَذَا بَصَائِرُ مِنْ رَبِّكُمْ وَهُدًى وَرَحْمَةٌ لِقَوْمٍ يُؤْمِنُونَ 사탄이 유혹하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구원하라.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빛을 보리라.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그들로 하여금 과오를 더하게 함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그대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왜 그것을 꾸며내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일러 가로되 나는 나의 주님께서 내게 계시한 것을 따를 것이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빛이요 복음이요 은혜라. وَإِذَا قُرِئَ الْقُرْآنُ فَاسْتَمِعُوا لَهُ وَأَنصِتُوا لَعَلَّكُمْ تُرْحَمُونَ واذكر ربك في نفسك تضرعا وخيفة ودون الجهر من القول بالغدو والآصال ولا تكن من الغافلين إن الذين عند ربك لا يستكبرون عن عبادته ويسبحونه وله يسجدون 그러므로 꾸란이 낭송될 때 귀를 기울이고 평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되 겸손하고 크게 소리내미 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태만하지 말라. 그대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스스로 부복하여 엎드리더라.